끝이 없는 길목에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 차가운 바람 불어오는데 무슨 생각에 내가 흐르는 시간 여울 지는데 이렇게 웃음 짓는 것일까. 멀어져 가는 그리움인데 무슨 미련에 목이 메뉴. 돌아올 그날은 너무도 멀어라. 세월이 홀로 스쳐 간대도 이별의 공포 만들어 놓고 끝없이 가는 나그네요. 지은 눈에 끝이 없는 길목에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 차가운 바람 불어오는데 무슨 생각에 눈을 감나. 눈을